이른 아침 힘겹게 눈을 떠 나갈 채비를 하고 밥을 거른 채 수업을 듣고 취업의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늘은 다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짧은 하루를 또 쪼개고 쪼개 일을 하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푸른 인생의 봄철에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청춘의 일터를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푸른 봄철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난 그댈 위해 오늘의 청춘은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24살 전소윤 양입니다. 소윤 양을 만난 곳은 김포공항 탑승구 안에 자리한 한 카페.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은 채 비행기를 기다리는 많은 승객들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카페 안에서 소윤 양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또 주문을 받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이던 소윤 양은 벌써 3개월째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취업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릴 시기. 소윤 양은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소윤 양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반년 전 자격증 공부를 위해 휴학을 신청했다는 그녀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자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유럽여행이 바로 그것인데요. 유럽여행은 꼭 대학생 때 가라는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에 혹해 여행을 결심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 5일, 하루에 9시간을 일하면 4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쉬는 날은 딱 9번. 지난 3개월 동안 그녀에게 카페는 집보다도 더 오래 머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오면 너와 하고픈 일 많이 생각했죠. 공항, 비행기가 이륙하는 공간. 평범한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나 들르는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소윤 양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소윤 양은 탁 트인 공간에서 비행기를 보며 일을 하면 들뜨는 기분이 들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특히나 더 마음이 부풀어 무작정 여행을 갈 거라고 떠들고 다닌다는데요. 또 공항이니만큼 유동인구가 많아 유명인을 자주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강소라, 서현진, 김희선, 걸스데이, 이세돌 등 평생 볼 연예인을 거기에서 다 보았다고 하네요. 그치만 연예인을 만나면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얼굴이 어찌나 작고 늘씬한지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을 보는 것 같다고 소윤 양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일을 한다는 것. 특별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워낙 바쁜 곳이다 보니 출근은 30분 일찍, 퇴근은 20분 늦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셈인데도 이 1시간 근무는 근무 시간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크리스마스, 새해, 설날 같은 연휴에는 여관에서는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여행객이 많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네요. 업무량이 많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소윤 양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진상손님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진상손님은 사실 어디가나 있기 마련이지만 소윤 양이 일하는 카페에는 더욱 많다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지연되면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겨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정말 서러웠던 적이 있었다며 진상 손님에 관한 일화 하나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밤 너는 내게 줄 얘기들이 있다고 밤하늘에 박혀있는 저 별들을 켜고 아주 오래전에 저 별들에게 붙여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있는 것만으로 떨렸지만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다고 합니다. 줄 서 있던 외국인 손님 3명이 자신들 차례가 되자 소윤 양에게 그린티 라떼 3 라고 말하며 그린티 라떼 3잔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항상 그래왔듯 소윤 양은 혹시라도 주문 실수가 날까 그린티 라떼 3 하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손님이기에 음료 사진까지 짚어가며 그린티 라떼를 3잔 주문한 게 맞는지 확인했다는데요. 외국인 손님 3명은 right 이라고 말하며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윤 양이 그린티 라떼를 만들어서 건네자 그들은 그린티 라떼를 시키지 않았다며 황당해하는 제스처를 했답니다. 그렇게 소윤 양이 당황하고 있을 때 외국인 손님들의 통역사가 다가와 소윤 양에게 화를 내며 따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들 통역사인데 이분들은 절대 그린티 라떼를 드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 줄 아세요? 하면서 말이죠. 소윤 양을 무시하는 듯한 통역사의 말과 행동에 그녀는 기분이 상했지만 새로 음료를 탈 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네요. 아주 오래전에 저 별들에게 붙여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척 마른 척 흘렸었지. 온종일 하늘만 올려다보고만 있을 건가 봐. 네 옆에 기대고 싶은 내 맘 왜모르는 걸까. 듣고 싶 이야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고 너는 떠났어. 조용한 밤 공기는 나를 더 유치하게 만들어. 집에 가야 할 시간이 한참을 지났지만 혼자 앉아있어 보고만 그린티 라떼의 악몽 이후 소윤 양은 일명 그린티 라떼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린티 라떼 주문이 들어올 때면 확인 또 확인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 일화는 빙산의 일각일 뿐 하루에도 정말 많은 진상 손님이 그녀를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면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을 듣고 눈물이 핑 고인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어서일까요? 처음에는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 시작한 알바이지만 막상 그 큰 돈을 쓰려고 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여행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휴학을 한 상태이지만